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종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아입니다. 자, 오아들 수학 특집편. 오늘은 이제 드디어 수학 특집편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살짝 골치 아픈 이 수학 이야기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너무 길게 끄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오늘을 끝으로 사실 수학 특집편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니까 조금만 오늘 하루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해에 제가 내드린 문제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넘버스라는 이제 드라마가 있죠. 거기서 이제 예전에 나왔고 한국에서도 이제 꽤뭐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확률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이제 뭐 해답 같은 것들도 많이 있고 그런 문제죠. 어찌됐든 다시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확률 문제죠, 어찌 보면. 세 개의 상자 중에서 상품이든 하나의 상자를 고르는 상황에서 하나를 고르고 났더니 진행자가 이제 남은 두 개의 상자 중에서 하나를 까 보이면서 꽝이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기회로 선택을 바꿀 건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선택을 바꾸는 게 좋은지 아니면 처음 선택한 상자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지, 이것 또 아니면 어떻게 하든 이제 확률이 변함이 없을지, 이것을 이제 알아보는 그런 문제였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어떤 상자를 고르던 확률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 사실 이제 진행자의 술수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처음 선택을 고수하는 경우도 이제 실제로 더 많이 있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게 놀랍게도 이러한 경우에 선택을 바꾸는 것이 처음 선택을 유지하는 것보다 두배 높은 확률로 상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세 개의 상자가 있는 상태에서 어떤 상자를 고르던 사실 이제 상품이 있는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3분의 1이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여기서 먼저 하나를 골랐다가 그 선택을 바꾼다고 해도 사실은 여전히 확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수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진행자는 진짜 상자를 알고 있고 그 상황에서 꽝인 상자 하나를 열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확률을 변화시키는 이제 변수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먼저 내가 상자 하나를 선택한 상황에서 내가 선택한 이 상자에 상품이 들어있을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럼 내가 선택한 상자가 아닌 다른 상자들의 상품이 들어있을 확률은 얼마가 되죠? 네, 맞습니다. 1-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럼 문제를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죠. 상자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진행자가, 자, 지금 잡고 있는 상자를 그냥 가질래? 아니면 나머지 두 개, 나머지 있는 모두 두 개를 다 가질래? 하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방금 선택한 상자 하나를 버리고 남아있는 두 개의 상자를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이제 상품을 고를 확률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두 배가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잡고 있는 상자에 상품이 들어있을 확률과 나머지 것들 중에 상품이 들어있을 확률의 싸움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상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답을 알고 있는 진행자가 빈 상자를 하나씩 하나씩 까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그러면 이 상황은 결국 나머지 것들의 그 불확실성이 점점 하나씩 하나씩 제거가 되면서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남아있는 상자로 선택을 바꾸는 것이 답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제 물론 여기서 진행자와의 어떤 심리 게임의 어떤 변수를 적용을 하면 뭐좀 다를 수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산출된 확률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 수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면 이 처음 상자를 선택하고 남은 두개 중에서 꽝인 것을 하나 버리는 상태에서 선택을 바꾼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실제로 두 배의 확률로 상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보통 뭐 우리는 이제 수학이라는 것이 어떤 시험 점수를 잘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려운 학문 정도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찌 보면 이렇게 좀 정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또한 수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수학 특집 마지막 문제의 풀이를 끝내고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특집 마지막 편. 오늘의 주제는 바로 괴짜 수학자들입니다. 좀 이제 이상한 뭐 그런 척. 물론 이제 괴짜라고 해서 뭐 완전 뭐 또라이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뭔가 이제 평범한 사람과는 좀 다른 그리고 이제 유난히 독특한 그런 이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수학자 중에는 이제 의외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원주율을 설명을 하면서 소수점 10자리 정도만 해도 이미 이제 충분한 원주율로서는 뭐 충분한데 굳이 이걸 평생에 걸쳐서 35째짜리까지 계산한 위돌프라는 사람, 그리고 또 무려 12,288각형을 그려가면서 원주율을 구했던 중계 조충지 같은 사람들을 제가 이제 소개해 드렸었죠.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자세한 원주율을 계산한다고 해서 이게 뭐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별로 그렇게 실용적이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평생을 거쳐서 이 계산기, 아니 근데 그때는 이제 전자계산기가 또 없었으니까 이게 뭐 연필, 종이 뭐 이런 걸로 이제 계산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 솔직히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괴짜들이 꼭뭐 수학 분야에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겁니다. 뭐 따지고 보면 뭐 예술적인 분야에서도 절대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이게 이제 뭐 이게 보기 좋게 표현해서는 천재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독특한 그런 정신세계를 갖고 있었다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뭐 그런 독특한 천재들 덕분에 지금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이 나름의 그 첨단 문명이 발전했을지도 모르죠. 아무튼간에 이제 오늘은 그런 이제 절대 평범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수학계의 괴짜들, 약간 좀 이상한 사람들, 그 천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야기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아르키메데스부터 시작이 됩니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에도 뽑혔고, 이 양반은 이제 당연히 엄청난 천재였죠. 또 이제 그만큼 또 독특한 그런 개성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 물체의 비중에 대한 개념을 뭐 목욕하는 도중에 알아내서는 뭐 홀딱 벗고 시내를 막 돌아다녔다는 그런 일화는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그 당시에 뭐 옷들이 대충 이제 나플나플한 천좀몇 조각 걸치고 다니는 것이 뭐 일반적이었다라고는 해도 이 정도면 분명히 정상은 아니었다. 뭐 이렇게 저 생각이 되네요. 이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일화는 뭐 하나 더 재밌는 게 있는데 그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는 그 카르타고하고 이제 로마 간의 전쟁에 있었던 그 포에니 전쟁 중에서 그 도중에 이제 사망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도시를 점령했던 점령군이 나름 이제 뛰어난 학자 얼굴을 한번 보려고 이 아르키메데스를 찾아왔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르키메데스가 뭐 거들떠보지도 않고 홧김에 죽여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땅바닥에 열심히 이제 기하학 도형을 그려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를 찾아온 그 군인이 그래서 그림을 이제 밟으려고 하니까 야야야야 그거 밟으면 안 돼. 이러면서 밀치고 뭐 이렇게 개기고 뭐 이러다가 시비가 붙어서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습니다. 사실 뭐 뭐가 됐던 전쟁 중인데 도시 한복판에서 야 너희들은 싸움해라. 난뭐 앉아서 그림이나 그리고 공부를 하려 한다. 이랬다는 얘긴데 이것 또한 뭐 정상으로 보기에는 되게 이제 힘든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이런 아르키메데스처럼 수학에 또푹 빠진 그 다른 양반들을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에르디시팔이라는 이제 수학자를 한번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에르디시팔은 이제 헝가리 출신의 이제 수학자인데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근데 다시 말하면 거의 이제 최근의 수학자였죠. 근데 이 에르디시팔이라는 헝가리식 이름보다는 사실 이제 폴 에어디시라는 이제 영어식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제 헝가리는 동양처럼 이제 이름 앞에 이제 성을 먼저 말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제 폴이 이름이고 에어디시가 이제 에어디시, 에르디시 뭐 이게 성인 셈이죠. 그래서 어찌됐던 이폴 에어디시는 이제 역시 3살 때, 아, 이미 이제 세 자리 수 곱셈을 암산으로 해낼 정도의 그 천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수학이라는 학문에 이 양반이 이제 완전히 빠져갖고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한 장소에 묶여 있어 갖고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뭐 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이 에어디씨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졸업한 후에 83살의 나이로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을 수학 연구만 하면서 이제 살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하루에 거의 뭐 네다섯 시간 정도만 이제 자고 항상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냅킨에다가 뭐 수학 문제를 쓰는 건뭐 기본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수학 문제 풀이에 매달렸다고 이제 전해집니다. 덕분에 이제 평생 동안 약한 1500편 정도에 가까운 그런 논문을 이렇게 쓰셨는데, 심지어는 이제 80대에 이르러서도 1년에 막 50편 정도 가까운 그런 논문을 이제 막 발표를 했죠. 물론 이제 상당히 이제 수준이 높은 그런 논문이었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평생을 수학 연구에만 바쳤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 에어디씨는 이제 혼자 쓴 논문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어디씨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거그 자체만 이제 관심이 있었고, 어떤 수학 문제를 처음 풀었네 하는 뭐 어떤 그런 내가 뭐 처음 풀었어 하는 그런 어떤 명예 뭐 이런 거는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늘 이렇게 다른 동료들하고 함께 이제 연구하는 걸 이렇게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을 남들하고 뭐 이렇게 뭐 쉽게 까놓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뭐 이런다는 거죠. 때문에 이제 간혹 뭐 이상한 사람들이 자신의 이제 그 내용을 가져다가 이거 내 거야 라고 이제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도 굳이 뭐 이렇게 불만을 표시한다거나 뭐 요새 같았으면 수 걸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제 그렇게 그냥 넘어갔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이제 이런 태도 때문에 이 에어디씨는 전 세계 수학자들로부터 항상 이제 환영을 받았는데, 이 에어디씨는 이제 수학 문제를 풀다가 어떤 이제 난관을 이제 만나고 이러면 이 세계에 퍼져 있는 다른 수학자들에게 수시로 연락을 해서 아 이거 같이 좀 풀어보자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 수학자들 전 세계 그 수학자들 사이에서는 에어디씨가 전 세계 수학자들의 전화번호를 모두 알고 있을 거다라는 이제 말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아, 에어디씨는 이제 어떤 수학자가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들리면 그 집으로 막 쳐들어가 가지고 같이 먹고 자면서 이제 함께 문제를 풀고 뭐 그리고 이제 문제가 또 풀리면 또 다른 수학자의 집으로 이제 가고 이러면서 평생을 떠돌아 다니신 거죠. 이게 뭐 마치 평생 이게 무공에만 빠져서 돌아다니면서 무공 대결만 함께 했던 그런 그 무협지의 그 박남관계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뭐 이랬기 때문에 집이 뭐 그다지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왕성했던 열정에 감복한 한 수학자가 아, 이번엔 이제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연구하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바로 이제 에어디씨가 들이닥쳐서, 그야말로 눈 뜨자마자부터,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쉬지 않고 문제를 이렇게 들이대는 바람에 아주 학을 뗐다고 하더군요. 그런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에어디씨는 이뭐 잠자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서 각성제를 이제 복용하면서까지 이제 수면 시간을 막 줄였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결국 그 각성제 때문에 이제 거의 중독까지 되었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뭐좀 아니면 상당히 오버한 셈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엄청난 수학광이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수학광이었던 폴 에어디씨보다 더 많은 책을 저술한 대단한 수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바로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이제 그 주인공입니다. 수학에 이제 관심이 없는 분이라 해도 이 오일러라는 이제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비록 그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수학자 3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적어도 이제 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뉴턴이나 가우스만큼의 어떤 영향력을 끼친 그런 수학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전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건 원주율. 그 원주율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원주율을 표시하는 기호로 보통 이제 우리가 파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 쓰죠. 근데 이 기호가 바로 이제 오일러가 제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함수를 의미하는 fx. 이게 뭐 아이돌 가수 이름은 아니고 그 합계를 표현하는 또뭐 시그마 뭐 이런 것들이 다그 오일러의 작품이죠. 이 밖에도 뭐 반지 이름을 소문자 r로 표현하자거나 뭐 이런 것도 역시 또 오일러의 공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창안한 그 수많은 수학 기호하고 그리고 이제 그가 표준화시킨 그 많은 수학 정리는 사실은 이제 아마도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수학자들 중에서 거의 뭐 최고, 최다일 것이라는 사실에는 뭐 적어도 수학계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오일러의 기호가 지금까지도 이제 큰 변함없이 계속 쭉 사용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오일러가 제안한 방식이 편리하고 또 효율적이라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더큰 이유는 사실 오일러가 그 수많은 수학책을 저술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오일러의 책을 통해서 수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이 덕분에 오일러의 어떤 표현 방식이 너무 이제 일반화되고 널리 퍼지게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오일러 역시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뭐 나름대로 엄청난 이제 천재였는데 거의 컴퓨터 수준의 그 기억력과 계산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그 두뇌 능력을 감잡을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재밌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잠이 안올때양한 마리, 양두 마리 뭐 이렇게 세다가 잠들지 않습니까? 아 이건 뭐 서양 애들이 주로 그러나 어찌 됐든 그런데 이제 오일러는 1부터 100까지 각 수의 6제곱수를 암산을 하면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이제 자, 보십시오. 1의 6제곱은 뭐 1이죠. 1의 6제곱이니까. 근데 2의 6제곱은 2는 4. 4에다 2 곱하니까 8. 그러니까 8을 두번 곱하면 64가 되죠. 그렇죠? 이게 64가 되는 거죠. 1 다음엔. 그 다음에 3은 3은 9. 그다음에 3, 9, 27. 그리고 이제 27 곱하기 27. 아,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잘안 되는군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 양반이 100의 6제곱수까지 계산해도 잠이 안 오니까 이제는 아까 계산한 1부터 100까지의 6제곱수를 하나씩 하나씩 더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정말 엄청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참고 삼아 이 100의 6제곱수. 아, 그럼 1조죠, 1조. 그건 뭐 나름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99의 6제곱수. 아, 얼마일까요? 이게 9,414억 8,014만 9,401입니다. 아, 이게 뭐 사실 이게 보통 사람은 이제 종이에 써서 계산을 해도 이게 뭐 거의 하루 종일 걸릴 이런 계산을 오일러는 이제 잠들기 전에 잠을 청하기 위해서 막간에 암산으로 이제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오일러 이제 그야말로 이런 엄청난 두뇌 능력은 뭐 여기서 끝이 아닌데 이게 뭐냐면 사실 이제 오일러는 시력이 이제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유난히 이제 약한 눈을 가졌었는데 이 수학 연구를 이제 한답시고 항상 뭐 당연히 이제 무리를 했으니까 뭐 눈이 뭐 견뎌낼 재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른 살도 되기 전에 한쪽 눈의 시력을 이제 잃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눈도 그 59살에 이제 결국 보이지 아예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뇌 시력을 완전히 잃은 이후에도 이 오일러는 이제 그 자신의 기억에 의존해서 이때까지의 자신의 연구를 정리해서 책으로 작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오일러의 업적의 절반 이상이 이두 눈을 잃고 난 후에 이루어낸 것이라고 하니까 이 정도면 그 오일러에게 있어서 눈은 정말로 뭐 장식품? 뭐이 정도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하네요. 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이제 오일러의 초상화를 보면 그 오른쪽 눈을 잘못 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건 이제 젊어서 시력을 잃은 그의 모습이 이제 남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일러의 업적은 이제 그야말로 엄청나서 이제 오일러의 그 이름이 들어간 그 정리나 뭐 공식 이런 것만 열고 해도 사실 이제 뭐 엄청난 분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그걸 제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의 그 주제가 괴짜 수학자다이다 보니까 오일러의 그 업적 중에서 또 다른 괴짜로 연결되는 그런 꼭지가 될 만한 그런 거 하나를 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일러의 업적 중에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오일러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실마리를 찾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고 하면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그 수많은 수학자들이 골머리를 썩히게 만들었던 그야말로 이제 수학 역사상 최악의 난제라고 이제 할수 있는 건데요. 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페르마라고 하면 이제 프랑스 출신의 그 아마추어 수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왜 아마추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원래 이제 페르마의 직업은 원래 이제 변호사였는데 그저 그냥 수학에 관심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수학책 좀 사보고 문제 풀고 뭐 이랬던 양반입니다. 근데 물론 이제 페르마가 살았던 그 시대가 이제 17세기니까 그 당시가 뭐 수학이라는 학문이 어떤 철학에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가지고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학문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시대보다는 조금 이른 시기였기 때문에 수학에 이제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고 해도 뭐 수학만 전념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게 취미 삼아 즐겼던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의 이제 수학을 연구했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수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혼자 끄적끄적거린 정도였는데 당시에 그 웬만한 그 수학 교수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그런 실력이 있었다는 걸 보면 페르마 역시 나름대로 어떤 대단한 수학적 천재였음은 뭐 쉽게 짐작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페르마는 이제 자신이 아마추어라고 이제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 자신이 연구한 내용을 뭐 논문을 쓴다거나 뭐 학계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뭐 새로운 사실을 발견을 하면 이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이제 알려주면서 깜짝깜짝 놀래키고 뭐 자기 즐거워하고 이 정도의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랬던 이 페르마의 업적이 후대에 이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페르마의 아들 덕분이었다고 볼수 있는데 이 페르마는 사실 뭐 살아생전에 즐겨 있던 수학책 그 여기저기에 구석구석에다가 이제 책을 읽다가 이런 아이디어 떠오르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낙서처럼 이렇게 뭐 써놓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페르마가 죽고 나서 이제 페르마의 장남이 그렇게 이제 기록된 페르마의 낙서들을 모아 모아서 책으로 이제 내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페르마의 수많은 업적들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가 되죠. 이 페르마의 이제 마지막 정리 역시 페르마가 남긴 한 줄의 메모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예, 페르마는 이제 그리스의 수학자 그 디오판토스가 저술한 아리스메디카라는 이제 수학책을 보다가 한 귀퉁이에 이제 이런 메모를 남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곱보다 더큰 거듭제곱수를 동일한 지수의 두 거듭제곱수로 나눌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표현이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임의 자연수 x, y, z가 있다고 할 때, x의 n승 더하기 y의 n승 equal z의 n승이라는 식이 있을 때, n이 3 이상이 되면 이 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 y, z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뭐 조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뭐 이런 겁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 equal z제곱. 이건 이제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그리고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자연수는 금방 찾을 수 있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5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네제곱 이렇게 올라갈 때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일이 페르마는 이제 이 메모를 적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나는 이에 대한 실로 놀라운 증명법을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에다 그걸 적기에는 아, 여백이 이거 너무 좁다. 이렇게 한 거죠. 아, 이거 정말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해석해 보면 이게 뭐 누구라도 대충 풀어낼 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증명이다. 뭐 이런 뉘앙스를 이제 팍팍 풍기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사실 이제 그 사람 미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마의 연구 기록이 책으로 출판된 이후 많은 수학자들이 이 페르마가 생략한 그 거기 여백이 없어서 안쓴그이 증명법을 열심히 이제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게 언뜻 보면 간단한 이제 방정식인데 이걸 이제 증명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쉬운 얘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슬슬 이게 페르마가 좀 뻥친 거 아니야? 뭐 이제 아마추어가 뭐 그렇지. 이런 말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이제 관심이 좀 줄어들어 갈때 바로 여기서 이 오일러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이 오일러는 그 페르마의 그 다른 낙서들을 뭐 뒤지다가 페르마가 다른 페이지에 남긴 다른 메모로부터 힌트를 얻어내서 이 세제곱 일대의 증명법을 찾아냅니다. 자, 오일러의 이 발표 이후에 이거 정말 증명이 가능한 거 아냐? 하면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다시 수많은 수학자들이 이 정리에 또 매달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이걸 증명해낸 사람에게는 10만 파운드를 준다라는 이제 현상금까지 걸리기에 이르죠. 그 결과 4제곱일 때, 5제곱일 때, 특정한 형태의 소수 제곱일 때 등등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증명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모든 자연수에 대한 증명법은 발견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또다시 수백 년이 이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최근에 이르러서 정말 드디어 이그 증명에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현재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영국 출신의 수학자 앤드류 왈지라는 양반입니다. 이 앤드류 왈지는 이 3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함으로써 수학계에서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연히 조국이었던 이제 영국으로부터도 훈장을 이렇게 빡 받고 폼나게,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현상금, 챙기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 이 왈지가 증명한 것은 페르마의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는 타니야마, 그리고 이제 시무라라는 일본의 수학자 두 명이 주장한 타원 곡선에 대한 추론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 타니야마하고 이 시무라가 주장한 이론, 즉 타니야마 시무라의 추론은 이제 왈지 이전까지 이제 증명되지 않았던 타원 곡선의 어떤 특별한 성질에 관한 이론이었는데, 이 이론이 이제 수학의 여러 분야의 이론들을 이제 서로 엮어주는 일종의 그 이론들 간의 일종의 브릿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제 만약 타니야마 시무라의 추론이 맞다면 하는 식으로 이제 쓰여진, 가정을 그걸로 뭐 때려버리는 거죠, 하는 식으로 쓰여진 논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수학자가 이 페르마의 정리로부터 타원 곡선을 도출을 하면서 만약 타니야마 시무라의 추론이 맞다면 페르마의 정리로부터는 타원 곡선을 도출할 수 없다, 따라서 페르마의 정리에서 말하는 방정식은 존재할 수 없다 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원래 이 왈지의 전공이 바로 이 타원 곡선이었습니다. 이제 왈지는 이제 이 논문으로부터 딱 이제 감을 이제 딱 잡게 되는데, 그럼 이 타니야마 시무라의 추론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럼 페르마의 정리까지 같이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왈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이제 이 연구를 시작을 합니다. 혹시나 이제 나중에 하다가 이제 실패했을 때 뭐 들 쪽팔리려고 했는지 아니면 뭐 상금을 혼자 이제 쫙 챙기려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왈지가 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뭐 가까운 지인들도 거의 이제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딱 하고 증명을 발표한 거죠. 물론 이 왈지의 증명은 보통 사람이 봐서는 이 증명의 첫 문장조차도 뭐 이건 이해를 떠나서 뭐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는 아주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수학 이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게. 자, 어떤 타원 곡선이 모듈러 곡선으로 커버될 수 있는 유한계의 정수해를 갖고 있다면 그 타원 곡선은 모듈러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건 뭐 사실 제가 말하면서도 뭐 헷갈리는데 사실 뭐 거의 외계어죠. 뭐 외국어죠. 근데 이렇게 이제 수학과 박사쯤 되는 사람들이나 겨우 이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한 100장쯤 되는 게 이게 쓴 게 바로 이제 왈지의 증명입니다. 이걸 처음 왈지가 발표할 때 칠판에 그야말로 이제 뭐 쉬지 않고 뭐 한 시간 내내 계속 써내려갔다고 하니까 이제 엄청난 거라고 밖에는 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왈지의 증명은 대부분 이제 현대에 와서 새롭게 발견된 이제 많은 고급 수학 이론들하고 이제 같이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고, 이런 이론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페르마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페르마가 그런 낙서를 남겼을 때를 생각했던 그 증명법은 아무래도 이것보다는 이 100장이 아니라 좀 더 간단한 형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페르마가 아마 사실은 3제곱, 뭐 그리고 4제곱일 때 정도까지만 증명하고 나머지 뭐 그냥 대충 모든 자연수 이렇게 뭐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튼간에 이제 사실 이게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증명이 된다고 해서 이게 뭐 사실 엄청난 과학적 사실이 발견된다거나 뭐 이런 건또 아니죠. 정말로 학문적인 가치 외에는 뭐 아무것도 없는,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뭐 별로 상관도 없는 그런 내용이죠. 오히려 여백이 좁아. 더 이상 증명을 생략한다. 나는 이말 한마디에 격분해서 이 수백 년 동안 이 증명에 매달렸던 이 수많은 수학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대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이게 뭐 살짝 골치 아픈지 수학 이론 쪽으로 제가 얘기가 흘러버렸는데, 사실 이제 페르마처럼 정식으로 수학 교육을 받지 않고도 뛰어난 어떤 수학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들은 여럿이 또 있습니다. 조금 오래된 영화인데, 그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혹시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모르시는 분은 제목만 보고 뭐 헌팅, 뭐 무슨 사냥 이런 영화가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건 사실 그윌 헌팅이라는 청년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맷 데이먼이 이제 윌 헌팅 역할을 맡고, 그리고 이제 로빈 윌리엄스가 거기서 교수로 나왔던 그런 영화죠. 저도 이제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뭐 착한 윌 헌팅, 뭐 훌륭한 윌 헌팅, 뭐이 정도는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윌 헌팅이 MIT 공대의 청소부로 일을 하면서 그 살고 있었는데, 이제 윌은 이제 한 번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않은,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벌어먹고 사는 청소부였죠. 근데 이제 워낙 머리가 좋아서 이렇게 뭐 아무도 풀지 못하는 문제라고 이제 칠판에 이렇게 써놓고, 교수가 써놓고 그냥 퇴근하고 그랬을 때, 그런 걸 이제 어느 날 청소하다가 그걸 보고 그냥 풀어버린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주연을 맡았던 이제 맷 데이먼이 직접 각본을 썼다고 해서 화제가 되었던 이제 그런 영화죠. 맷 데이먼이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하버드 하다가 중퇴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중퇴를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버드 중퇴를 했는데, 뭐 사실 이제 그리고 실제로 뭐 이런 그 비와 비슷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조지 단직이라는 이제 폴란드 출신의 그 수학자가 바로 이제 그 주인공인데, 이 통계학 쪽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양반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그 버클리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전날 밤에 늦게까지 뭐 달린 건지 어떤 건지 수업에 좀 늦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침 수학 강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었는데, 평소에 그 수학 교수가 매일매일 이제 숙제를 칠판 한 구석에 이제 적어놓고 뭐 이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날도 이제 칠판 구석에 두 개의 이제 통계 문제가 적혀 있는 걸 보고, 단직은 이제 그걸 숙제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노트에 이제 딱 적어가지고 집을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평소와는 달리, 이거 되게 어려운데? 이렇게 이랬던 거죠. 그래서 뭐 일주일 동안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이제 풀어갖고,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한테 제출을 합니다. 예,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늦어서.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수는 이 깜짝 놀래가지고 단직을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칠판에 쓰여졌던 그이 문제는 그때까지 통계학에서 아무도 풀지 못했던 2대 난제였던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단순히 숙제인 줄 알고 이 양반이 이제 일주일 만에 그냥 풀어낸 거죠. 아, 이거 뭐 천재들 특이하죠. 근데 이 밖에도 이제 정말로 독특한 정신 세계로 이제 재밌는 그런 일화를 남긴 수학 천재들에 대한 사례는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오늘은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만약 이제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뭐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몇몇 괴짜들, 아니 뭐 천재 수학자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게 좀 생뚱맞은 생각이긴 하지만, 한편은 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분명히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인류사에 길이 남을 엄청난 업적, 뭐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나름 이제 남들한테 존경도 좀 받고, 가능하면 그것도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왕에 돈도 좀 많이 벌고 뭐 이러길 이제 항상 바라죠. 그게 뭐 우리들 부모죠. 하지만 뭐 그런 바람이 평생을 뭐 일만 죽어라고 하고 결혼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여유 있게, 그리고 이제 인생도 좀 즐겨가면서, 그리고 가족과 함께 즐겁게 뭐 이렇게 살기를 또 바라는 거죠.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 뛰어난 위인들의 그 삶과 또 여유 있는 삶을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이게 동시에 잃을 수 없는 그런 게 서로 배치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아까 제가 이제 소개해드렸던 폴 레어디시, 이 사람 이제 물론 이제 많은 수학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수학계 이제 길이 남을 그런 이제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이제 평생 전 세계를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방랑 생활을 했지만, 뭐 그렇다고 이제 이 양반이 뭐돈 걱정하고 뭐 이렇게 살지는 않았던 건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생 매일 뭐 5시간도 자지 않고 연구를 막 하고, 그리고 공부에 방해된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각성제 그 중독자까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은 뭐이 양반이 뭐 구두꾼도 제대로 혼자 매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보통 일상생활은 막 되게 서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디씨랑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됐던 이 수학자들은 밥 먹여주고 뭐옷 입혀주고 손톱 발톱 깎고 이런 수발을 막다 들어줘야 뭐 들어주고 했다고 하더군요. 자, 이제 오일러는 또 어떻습니까? 지금이야 뭐 모든 수학자들이 뭐 스승과 뭐 구루 뭐 이렇게 떠받들기는 하지만, 그런 위인이긴 하지만 이제 평생 동안 수학에 대한 어떤 연구에만 매달렸는데, 뭐 결국은 그의 건강을 해칠 정도 눈도 다 잃었다고 말씀드렸죠. 모르겠습니다. 뭐 사실 뭐전 우리 아이들이 그 우리들의 그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미친 듯이 공부만, 그리고 또뭐 일만 뭐 이렇게 하고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나름대로 좋은 사람들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조금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하지만 놀고 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글쎄요, 이제 오늘의 그 주제와는 좀별 상관없이 좀 뜬금없게 제가 뭐 떠오른 생각이긴 하지만, 나름 또 계속 고민이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해서 길고 길었던 수학 특집편을 제가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참 이제 끝으로 제가 이제 공지사항 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이제 꽤 많이 올리긴 했는데, 이게 뭐몇 방송마다 뭐 등장인물 뭐 연도 뭐 등등 해서 듣고 이제 바로 기억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것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뭐 저도 뭐다 기억을 잘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 아, 그때 그거 뭐였지 하고 이제 약간 답답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다고 뭐또 제가, 아, 저희 방송을 들으시려면 옆에 노트하고 연필 하나 가져다 놓으시고 필기하시면서 들으세요 할 정도의 수준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그 지난 그 에피소드들의 이제 대본을 포함해서 앞으로 이 대본을 오아들 카페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초창기에 나름 의욕적으로 뭐 모래전과 함께 같이 뭐 네이버 하자 그래서 뭐 네이버 카페도 만들긴 했는데, 이게 뭐 일주일에 방송 하나 뭐 만드는 것도 사실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여유가 많은 것이 아니라서 별로 이제 관리를 못해 오다가,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또 혹은 이제 뭐 저희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과 의견도 좀 나누고 뭐 그런 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싶어서, 이번 기회에 대본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방송 이외의 것들도 뭐 이것저것 공유를 좀 같이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카페가 이제 어떻게 변화해 갈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하나의 어떤 그 나름의 그좀 건강한 뭐 좋은 모임이 하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네이버에서 카페명으로 그 오아들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